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이름돌세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소환, 주체혁명의 사회시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를 전달하는 모임이 9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최태복 동지를 비롯하여 관계 부문, 대학 일꾼들,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이름돌세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소환, 주체혁명의 사회시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 동지가 전달했습니다.